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거둬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버릴 수 없었던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졸거나 허탄한 생각과 부주의함과 그리고 밀려드는 마음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집중이 없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모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자모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에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큰 평안이 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을 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우리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우울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2차적이고 3차적인 표면적인 이유들을 캐들어가 보면은 그 모든 이유는 한 가지 궁극적인 이유로 집약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고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우선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하나님과 아주 깊은 연합 속에서 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즉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다가 어느 날 깊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에서 자기와 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때 놀라운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자신의 내면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인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그 하나님이 결합된 가운데서 우리는 그 결합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원들을 공급받고 그러한 공급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이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내적인 연합,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런 연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행복,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는 진실한 희락이 그의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되죠. 이러한 내적인 연합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적인 하나님과의 연합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깊이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절대자이셨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요즘 내 마음에 계시는 너무 행복하고 기뻐.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잠시야. 왜? 실제 살아가는 삶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부패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주님의 명령을 거스려 불순종해요. 죄를 지어요. 그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출발 자체가 이미 이 내면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잃어버린 데서 그런 삶이 나왔지만 또 반대로 그런 불순종의 삶,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영혼에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방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부어질 때에는 이러한 우리의 범죄와 불순종이 즉각적으로 아주 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이 내면의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크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면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의 목적을 이탈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는 거의 왕의 대리자와 같은 처지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간수함으로써 창조 세계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의 존재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증이 났어요. 영혼의 실증이 난 거예요. 무슨 실증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놓으신 그 감격적이고 그 아름다운 지위에 대해서 실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죄도 없었다면 어떻게 실증이 들어오게 됐나? 그러니까 이 실증의 문제는 죄와 결합이 되면서 실증이 증폭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6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토해놓았던 자기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6개월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3개월도 못 가. 3개월은 뭐해 또. 오늘 저녁에 눈물 흘리고 또 내일 아침에는 죄를 짓기 위해서 땀을 흘려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실증의 가능성은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얼마든지 영혼에 실증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 실증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리에서 행복해지는 건 이미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근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는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결과 인간은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던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불행한 죄와 고통이 들어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 경향성 자체가 문제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탈해서 그런 것과는 관심이 없이 어떻게 신앙 때문에 혹은 신앙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내적인 연합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내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에요. 이 연결을 통해서 인간은 하늘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원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연합을 영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진 사람들이냐 안 가진 사람들이냐가 문제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연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그 원리적인 연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연합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아빠를 참 좋아하고 그리고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그 외로운 처지에 이 아이가 가족을 떠나서 6년 정도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기 유학을 갔지만 뭐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를 따뜻하게 돌봐주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의 품을 떠난 그 아이의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 예민한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별일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바쁘니까 뭐 매달 갈 수는 없잖아요. 목회도 하고 활동도 하니까. 그러니까 1년이면 한 번 정도씩 가서 이제 한 일주일씩 이렇게 같이 있다가 오는데 한 번은 갔더니 이 아이가 자기하고 함께 있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안방으로 가면 얘는 건넌방으로 가고 거실로 가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고 계속 쫓다니까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버리고만 얘기를 하자 그래도 얘기도 안 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원리적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영적인 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깊은 회심과 함께 거듭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원리적인 연합과 실제적인 연합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원리적으로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연합된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시기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원리적으로 이루어진 그 연합과 접붙임은 영원 무궁토록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를 미국 보내고 그 아이가 아빠를 사랑할 때도 있었고 좀 싫어하는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 아이가 법적으로 그 목사님의 아들인 것은 틀림이 없고 목사님이 죽으면 남은 유산도 그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관계에는 변동이 없지만 아버지가 참으로 아들을 아들로서 느끼고 아들이 참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느끼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아름다운 연합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있어서 그 관계를 행복해야 하는 실제적인 연합의 관계는 이게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무슨 뭐 부모 자식이 천륜이라 그러는데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가까이 있어야 해요.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에 비로소 그 천륜이 천륜다운 천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서도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자기의 몸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주 견디 힘들 정도로 외로운 날들을 보낼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에 미치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서 자식이 뭐 그냥 늘 있고 어쩌다 한 번만 나타나서 보여주어도 그저 감지덕지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리워지고 생각나는 때에는 그렇게 처신하면서 일생을 살아서는 자녀들이 여러분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단지 천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옛날에 저희 친척 하나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 상가집에서 울음소리는 안 나고 계속 껄껄거리고 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웃는 소리만 나는 그 시골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한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상주를 보더니 지팡이를 흔들면서 말이죠. 소리를 지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아. 에? 울어라. 좀 울어. 어? 못 울어? 그때서야 이제 친구들하고 돌아 앉아서 술 먹고 껄껄대고 웃던 상주들이 모두 나와서 한 줄로 서서, 아이고, 아이고. 그 할아버지가 하니까 다시 또 원인치. 그런 부모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깊이 자녀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원리적으로만 네가 내 아들이다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도 내 아들이다 혹은 내 딸이다 이런 거를 자녀들이 느낄 수 있게끔 살아야 된다 이거죠. 아주 좀 빗나간 얘기였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원리적인 연합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거는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걸 인치심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데 이것들은 일상에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야지만 신자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연합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연합은 어떻게 되는? 원리적인 연합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인 연합을 통해서는 실제적인 연합은 원리적인 연합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인 연합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실제적인 연합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껍질이 된다 이거죠. 껍질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적인 연합은 거듭남의 결과이지만 실제적인 연합은 주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실제적인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거듭남을 통해서 원리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어도 자기 세상을 사랑해.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해요.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어떤 행복을 찾고 싶어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실제적인 연합들이 자꾸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게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하는 것도 의심이 될 정도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실제적인 연합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지는 때,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외인이 된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연합이 깨트려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평생의 숙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본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과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바로 실제적인 연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연합 속에서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부분적인 삶이 아니라 통전적인 삶이에요.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게 모두 하나예요. 이게 전체로 그 전체적인 거래, 통전적인 것이라 해요. 이제 이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우리는 육체와 그리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 모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피곤하고 약간 힘들게 살아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얼굴은 계속 야위는데 이 속에서 신령한 기쁨이 이렇게 그 배어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비록 얼굴은 좀 야위했지만은 그 얼굴 속에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보여.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평안이 보여.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상실하면 살은 많이 쪘으나 그러나 이 속에 그 말하자면 불안함과 괴로움이 그 살집 사이로 이렇게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곤고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는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육체까지 모두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돈을 쓰는 경향과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인 연합이 실제적으로 깨트려졌을 때 그 돈이 사용되는 그 경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경험을 많이 해보셨구만. 많이 해보셨구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돈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 영혼이 마음에 영향을 줘. 마음이 또 그의 실제적인 삶에 영향을 줘. 그래가지고 돈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구제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테이프 사서 듣고 싶고 책 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데도 쓰고 싶은 마음, 좋은 옷 입고 싶 입을 수 있지. 입고 싶지 않아. 뭐 비싼 음식 먹고 그러고 싶지. 근데 그럴 수 있지. 능력은 되는데 경향이 그렇게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트려지고 죄로 가득 차게 되면 은혜가 모두 고갈되고 죄로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이 전부 다 옛날의 그런 경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돈만 보면 가서 나쁜 짓 하고 싶고 왜?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가운데 기쁨을 얻으려도 자본이 필요해요. 네? 뒷돈이 필요하다 이게. 그게 뭐예요? 돈, 돈. 돈이 있으면 죄를 짓는데 아주 편리해.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사는 일에 아주 말하자면은 그 유익이 된다 이거죠.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이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을 미천으로 창조의 목적이 계속 저항하면서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채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이 연결은 영혼 안에 일어나는 거지만 이건 영혼 안에 가만히 묶여있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은 자신의 마음과 모든 지성과 이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몸을 뚫고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흘러나오고 싶어. 그래서 가끔 동역자들을 만나면은 뭐 좋은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에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시간 없다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지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결국은 해요. 그죠? 아, 결국은 해요. 응? 결국은 해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으면 여건이 막아도 결국은 해. 왜? 마음의 경향성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어떤 사람이 맨날 바쁘다고 말이지. 오래전 일이. 맨날 바쁘다고. 정신없어. 뭐 심지어는 뭐 정말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어. 그래. 그래도 의정부 어디에 짜장면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가더라. 자기 하고 싶은 일은 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야, 시간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시간 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영혼의 상태가 마음, 그 다음에 육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의지를 이 그 자신 그 의지를 이 바깥으로 계속해서 그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게 결국은 창조로 나타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바깥으로 계속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삶은 나뉘어질래야 나뉘어질 수 없어요. 사람이 진실하면 그냥 죽으라고 바보같이 욕을 먹으면서도 진실한 삶을 사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약간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거짓되면은 말이죠. 하여튼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을 행해. 그렇게 살아. 사람이 진지하면은 농담을 할 때도 항상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지. 그렇게 사람들의 사람됨과 존재는 이렇게 통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통전적인 것이지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변화가 따로 있고 삶은 다시 훈련을 받고 뭘 해야 돼. 다른 영역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래요. 그게 통전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결과로 그 연합이 공고해지게 될 때,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 신령한 자원들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흐르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표현은. 또 뭐라고 표현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런 연합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바로 죄의 문제가 태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을 때, 그리고 원리적으로 이제 이런 연합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경향성 자체는 정말 하나님을 깊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게. 미성숙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결합이 이제 자기의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왜?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죄로부터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남아있는 부패성들이 있는 죄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지배력이 커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스스로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 바깥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 그들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는 사실을 알고 그 위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머리로부터 흘러나온 삶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마음 자체가 이 내면의 세계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자기를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거기서 그런 삶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불순종과 죄로 가득 찬 삶이 되니까 그 삶이 다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있는 더러운 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이탈된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연합을 상실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머리로는 희미하게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믿지만은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삭스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어서 잠시 행복을 느끼지만은 그 행복은 더러운 죄가 가져다 주는 먹이야. 삭시. 그것이 다시 자신의 영혼을 죽여.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야. 그 살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그 무슨 위로를 해주냐요? 어떻게 위로를 해주냐? 그 관계를 돌이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그런 삶의 방향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지.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이고 길도 먼데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고 아이고 얼마나 팔이 아프고 또 그걸 쳐다보느라고 얼마나 눈은 빠졌겠냐? 아 진짜. 삼가 명복을 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위로가 되겠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나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싶다. 그 비결이 뭐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 잘 믿고 나도 한번 좀 예수 때문에 좀 힘 좀 피는 삶을 살고 싶다. 비결이 뭐냐? 성공 사례를 나한테 가르쳐달라.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진정한 신앙의 본질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있지. 우상 앞에 복을 비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모든 자원의 빈궁함, 그 모든 죄의 결과인 악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포괄적인 구원이고 통전적인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냐. 여러분도 한때는 그렇게 방황하고 지금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비조물의 원래의 위치는 이탈한 채로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탈한 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여기도 아직까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행복한 나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원들을 공급받고 그 자원을 공급받아서 물론 그 자원 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그럼 물질도 주시고 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자원이 되어서 땅의 그 땅의 자원을 하늘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머뭇댄다. 머뭇거린다. 예? 머뭇거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그렇게 창조의 목적에 이탈된 채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더러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면서 그 연합이 자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생활하는 삶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게 되어진 많은 사람과 사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아파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재산을 드리고 그래서 그 집을 예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신방 같은 데 갈 때 예쁘게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면은 편한 게 아니라 좀 불편해요. 조심스럽죠, 그죠? 예. 이게 벌써 이렇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깨끗이 된 건 뭐냐면 주인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을 들여서 집을 깨끗이 지었어요. 좋은 나무로 원목으로 바닥을 깔고 좋은 칠을 하고 그리고 예쁜 벽지로 벽을 바르고 고급스러운 등들을 해놓고 또 이렇게 하얀 색깔로 칠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창고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을 누굴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 집을 진짜 거저 살으라고 정말 은혜로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그렇게 집 주인이 이 집의 특성은 이런 것이고 이 집을 사용할 땐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거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용도에 맞지 않게끔 그 새로 지은 집을 사용하는 그래서 어떻게 응? 그 세수는 그 화장실에 가서 그 세수 이렇게 그 나오는 물 나오는 거기가 있잖아요. 그 세수대야 같은 그 세면대가 있잖아요. 한국말을 몰라서 미안해. 거기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 나 아는 누가 우리 동생이 그랬나? 어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처음 와서 화장실 들어가더니 그 저 변기 뚜껑을 열고 거기다 머리를 감더라. 진짜 머리 감기 참 좋죠. 거기. 네. 거기다 세수를 하고 그리고 싱크대에다 똥을 넣는 거. 그리고 그 예쁜 그 저기 탁자 위에 올려놓은 그 예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유리병에다 오줌 넣어놓고 말이야. 그럼 그 주인이 그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덜해. 처음에 교회에 지어놓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 분명히 저거는 저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용도에 맞게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모두 그렇게 제자리에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네? 괜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그래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세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 하게 되는 그래서 슬퍼하게 되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하늘 자원과 이 땅의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거스리는 피조물들을 창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가장 으뜸이 사람이에요. 가장 으뜸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가 자신이 이 세상의 창조의 중심이 아닌 것과 자기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줘야 돼.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것을 나만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그 사실을 전해서 그 이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위치로 돌아와야 되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풍습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있는 자원을 부지런히 선교비로 보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원들, 하늘 자원들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내 부모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이 그렇게 하늘 자원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으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들은 그 손에 의해서 창조된 가장 작고 연약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이후에도 모든 아름다운 햇빛과 공기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 때문에 누리며 살면서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그리고 자기와 같이 죄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없도록 완전히 불구가 된 인생을 위해서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말로 보여주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그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진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바깥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처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세 개 같지만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한 기도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의 제목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깊은 밤에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전 삶은 바로 그 기도 제목을 이루고 그 기도 제목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초점이 맞추어진 삶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가슴을 찢으며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느 정도 창조의 목적에 이탈된 채로 예수 믿는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이 삶에 상당 부분 만족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라 이거죠. 결국 신자의 이 기쁨에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자원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가 되는 데서 오는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증진되는 것이에요. 증진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이 모든 시리즈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가장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연합을 공고히 지키는 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연합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면서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더 아름다운 연합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해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부패한 욕망을 불어넣어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요. 그러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보다도 더 큰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허무한 죄와 악의 소원들이 가슴에 밀려오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 받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사랑하던 쓸모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그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능히 죽이고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수단들 이것들은 죄를 이기기에 충분한 능력의 도구들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에 매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단번에 그 죄를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진실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요. 이 10년씩 20년씩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영혼의 변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끔 신방 가서 항상 얘기해요. 한번 말해보래요. 당신이 이제껏 15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한 모든 노력들이 운전면허 따려고 애쓴 것만큼 정도 되겠냐 안 되겠냐. 난 여러분들이 더도 그만두고 1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새롭게 따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될 겁니다. 창조의 목적에 이탈해서 죄 가운데 살고 고통에 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뭐가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할 것이라고 죄를 선택했지만 마지막엔 행복하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만 나고 핏물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슬픔과 비극을 후손에게까지 물려주었어요. 버려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살고 그리고 이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비록 지금 오늘 내게 죽음이 오고 나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로 부른다고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창조의 목적이 자신 밖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일생 동안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힘 다 하는 데까지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내적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도 살고 또 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이 온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삶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의 자원들을 이 일을 위해 사용하고 이 땅에서 직업 활동을 해나가면서 주시는 모든 땅의 자원들을 또한 이 일을 위해 쓰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고 하찮은 사람들 같으나 그러나 자기에게 자기를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작은 자의 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님의 마음에 많은 기쁨을 안겨드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을 떠난 피조 세계를 고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